그것을 향해서 난 never done. 아직 never fade away. 잠깐의 어둠일 뿐 짙은 밤을 밀어내 부서진 이 모든 걸 돌려줘 마지막 조각을 맞춰 결국 일던 기다림 넘어 Breaking down. 달라지는 내일 언젠가 다시 빛날 순간들을 위해 넘어봤어 offline 우리는 더 멀리 나가 Oh, you're cooking all night no fiction Oh yeah, 도마도 이나가라 데모이데 유쿠시카 너이다로 헤라지 데리 샤니스타 Terima kasih.